방을 그쯤에 있나 아무도 외로워만 지고 눈으로 주고받던 말이 손으로 느껴지는데 수없이 많은 밤은 가고 마음은 그대 향해 있어 서글퍼런 물이 흘러도 보고 싶은 얼굴 내 마른 가슴 끌어안고 정글은 사람 그리면서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보고 싶은 사람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내 사랑 어디쯤에 있나 아무도 외로워만 지고 눈으로 주고받던 말이 손으로 느껴지는데 수없이 많은 밤은 가고 마음도 그대 향해 있어 서글퍼런 눈물이 흘러도 보고 싶은 얼굴 내 마른 가슴 끌어안고 정들은 사람 그리면서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보고 싶은 사람 랄랄랄랄랄랄랄라 마음은 그대 향해 있어 서글퍼런 물이 흘러도 보고 싶은 얼굴